과 약속. 듣기 1. 1. 언제 만날까요?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있어요? 14일요? 네, 괜찮아요. 2. 몇 시에 만날까요? 4시가 어때요? 네, 좋아요. 4시까지 갈게요. 3. 어디서 만날까요? 서울 빌딩 앞은 어때요? 너무 복잡하지 않아요? 서울 빌딩 지하 1층 커피숍에서 만나죠? 그래요, 그럼. 4. 친구라는 영화 봤어요? 아니요. 내일 시간 있으면 같이 보러 가요. 어디서 해요? 명동 극장에서 하니까 극장 앞에서 7시에 만나요. 좋아요. 듣기 2. 1. 내일 오후에 시간 있어요? 네. 그런데 왜요? 영화표가 두 장 있는데 같이 영화 보러 갈까요? 좋아요. 몇 시에 만날까요? 2. 저 성우 씨, 미안한데 토요일에 못 만나겠어요. 어떻게 하죠? 무슨 일 있어요? 회사에 일이 생겼어요. 3. 내일 뭐 할 거예요? 내일요? 내일은 약속은 없어요. 그럼 내일 오후에 야구 보러 갈래요? 4. 화요일 약속 못 지키겠어요. 고향에서 갑자기 부모님이 오셨어요. 그래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날까요? 5. 영수 씨, 이번에는 금요일에 만나요. 금요일 몇 시요? 3시쯤에요. 3시요? 저는 그 시간에는 수업이 있어요. 듣기 3. 이번 방학에 뭐 해요? 저는 친구들하고 산에 가려고 하는데 남 씨도 시간 있지요? 언제요? 이번 월요일은 어때요? 부모님이 오셔서 그날은 제가 공항에 가야 해요. 수요일에 갈까요? 잉글리시요. 수요일에는 약속이 있어요. 일요일 괜찮아요? 21일요? 네, 괜찮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학교 앞에서 9시쯤 어때요? 좋아요. 21일 학교 앞에서 9시에 만나요. 네, 그럼 내가 친구들한테 전화할게요. 발음. 1. 4시까지 갈게요. 2. 내일 뭐 할 거예요? 3. 내가 친구들한테 전화할게요.